미소를 머금고 여유를 찾아 넌 내게 그런 사람 유난히 차가운 손 잡고 있을 때면 널 만나게 하신 I'm not afraid to die.